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쇠의 점에서 불가리아 공산주의자 동맹 명예위원장 아타나스 이완호브가 2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일성 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 사상을 심화 발전시키시고 선군 정치를 펼치시어 사회주의 존치물을 소화시켰다고 하면서 동유럽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붕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주저앉았을 때 조선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힘있게 존진시키시어 세계 진보적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신 것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커다란 공적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